예, 우리가 오랫동안 지금 사무엘 상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대부분 이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 몇 달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한 주에 한 장씩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이 21장째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보고 있죠. 다윗의 삶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다윗의 삶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단어로 설명하는 것이 좋을까? 다윗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단어, 다윗의 인생을 네이밍하면, 이름을 붙인다면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승리라는 단어를 쓰면 좋을까? 이제 다윗은 승리하는 자였으니까요. 또는 권세,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왕이 되니까 이 권세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이 좋을까? 근데 아무리 봐도 뭐 지금 우리가 아직 끝까지 못 가서 그런지 몰라도 다윗의 인생에 적합한 단어는 뭘까요? 환란이라는 단어입니다. 환란, 고난. 그죠? 좀 이상합니다. 성경에 다윗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다윗처럼 사랑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반대로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가운데서도 다윗은 단연 으뜸이었습니다. 성경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자요?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다윗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사실 다윗 이후에 세워지는 모든 왕들은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다윗이 행한 대로 했더라 하면 좋은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행한 대로 하지 않았더라 그러면 걔는 나쁜 왕입니다. 뒤에 나오는 왕들의 기준이 다윗입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다윗은 예사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환란입니다. 환란. 여기는 우리가 한번 조금 좀 신학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 사람의 인생을 그려놓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인생의 대표적인 단어는 오히려 환란이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고 있는 환란도 아무 쓸모 없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 환란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맨 처음에는 물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이 환란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잘 하나님 들어주시던가요? 잘안 들어주십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의 환란이 기도한다고 금방 없어지지 않습니다. 환란은 점점점 깊어지고 어려움은 점점점 더해지죠. 그렇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남의 일 같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환란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름대로의 환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우리 젊은이들의 인생에 초를 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들 인생에는 환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없애달라고 기도하는데 안 없어지고 계속 우리에게 어려움이 계속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따지냐면 도대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21장에서 찾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란 가운데 어디서 뭘 하고 계십니까? 환란 때가 되어지면, 어려움 때가 되어지면 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드러나는 그 질문 한 가지. 도대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힘든데 뭐 하시나?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는가? 나를 버렸는가? 아니면 안 계신가? 주무시나? 도대체 기도하면 된다고 했는데, 기도해봤자 내 삶의 환란은 없어지지 않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이 환란 가운데 뭐 하고 계시나? 물론 환란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뭐한 시간의 설교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완전히 풀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환란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귀에 안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환란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말해봤자 저도 그랬고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별로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환란은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오늘 21장은 이 다윗의 환란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다윗의 환란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뭘 하고 계시는지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21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온전하게 떠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과 요나단이 생명의 언약을 들판에서 맺었습니다. 그렇죠? 그 들판에서 맺은 언약대로 요나단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떠봅니다. 아버지가 정말 도대체 이 다윗을 죽일 건가? 아니면 혹시 그 마음이 바뀌기를 할 수 있는가? 바뀔 수가 있는가? 해가지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슬쩍 떠보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대답이 아주 과관입니다. 그 전장에 나오는데요. 20장 3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심각한 내용이기 때문에 읽기가 조금 저만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장 30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 아버지가 아들이 살짝 마음을 떠보는 것을 알고 이제 화가 나서 그 아들에게 말하는, 자기 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패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네가 알지 못하랴. 나를 건드리는 건 괜찮은데 내 어머니와 내 가족을 건드리면 우리 또 못 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 욕을 하는데, 모욕을 주는데 너의 수치뿐만 아니라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기 자식에게 어떻게 이런 심한 말을 아버지가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만큼 이제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양보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뭐 아들이고 뭐고 간에 이제 뭐 아들의 친구고 뭐 어떻고 간에 다윗을 죽여버리겠다 하는 그 결심이 이 말을 통해 완전하게 굳혔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요나단도 이제 그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맺은 언약대로 이제 다윗에게 그 소식을 알려서 빨리 다윗을 도망가게 하려고 이제 한 가지 일을 벌였습니다. 화살을 쏘고 그 화살을 주우러 가는 그 대화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제 도망가야 함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물린 후에 그 들판에서 요나단과 다윗은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둘은 눈물로 헤어지게 되죠. 우리의 언약을 잊지 말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너와 내가 또 너의 집과 나의 집이 맺은 이 언약은 절대로 잊지 말자. 그리고 둘이 헤어지게 되어지죠. 이제 다윗은 다시 큰 환난 속에 빠진 것입니다. 도망갔다가 라마에서 돌아온 지 얼마나 됐다고 또다시 이제 사울의 위협 가운데 죽임 가운데 피해야 되는 다윗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다윗은 계속해서 이 인생입니다. 승리요? 몇 번 안 나옵니다. 그렇죠? 자세하게 안 나옵니다. 그렇죠? 권세요? 그렇게 많이 자세하게 안 나옵니다. 다윗에게 진짜 많이 나오는 내용은 이 환난입니다. 환난. 그렇죠? 지금 또 사울이 죽이기를 작정한 것을 알고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제 다윗은 열심히 급하게 짐도 챙기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우리 지난번 설교 때 지진이 나면 뭐가 있다 그랬죠? 현관 앞에? 지진 가방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뛴 겁니다. 다윗은 집에 들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냥 도망을 가게 되어진 것이죠. 다윗이 도망간 곳은 놉이라는 도시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했던 놉이라는 도시죠. 이 다윗이 아직 왕이 되지 않았으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다윗이 왕된 다음에 예루살렘을 수도 삼죠. 지금의 수도는 아마 기브아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완전히 중앙집권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은 어디 있었는가 하면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실로라는 곳에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뒀었는데 사무엘상 4장에 여러분 보시면 전쟁이 일어나고 법궤가 뺏기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 이후로 아마 이제 실로가 무너지고 실로에 있던 장막을 다른 데로 옮긴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거기가 바로 놉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언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했던 그 진설병이라는 거룩한 떡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막의 성소에 두는 떡입니다. 그러니까 이 놉에 성막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죠? 성막이 있었다는 말은 거기에 누가 산다는 말입니까? 제사장들이 산다는 말입니다. 여기는 제사장 마을입니다. 이 노비라는 제사장 마을에 지금 이 다윗이 숨어 들어가게 도망가게 되어진 것이죠. 아마 여러 가지 왜 그랬을까? 뭐 정확하게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그 전에 피할 때 아마 사무엘에게 피했던 기억이 다윗에게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가면 조금 안전하리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부로 들어간 것이죠. 이 다윗을 맞이한 사람은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히멜렉이라는 뜻이 뭔가 하냐면요, 내 형제는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내 형제는 왕이다. 그럼 자기가 왕족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만큼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적합니다. 그 이름이 내 형제는 왕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렇죠?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맞이하는데 다윗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 벌레벌떡 뛰어왔는데 혼자 왔고, 그죠? 지금 그리고 다윗이 장군이었으니까요. 이 사울의 장군이었으니까 만약에 장군이 온다면 미리 소식이 왔을 텐데 전혀 소식이 없이 왔다 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추궁을 합니다. 너 도대체 무슨 일인데 아무 소식도 없이 갑자기 왔고 왜 혼자 왔냐? 그랬더니 다윗이 둘러댑니다. 소년들을 만나기로 했다. 아마 이야기의 정황상 실제로 다윗과 함께 했던 몇몇 사람들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년이라고 표현하는 종들이나 부하들이 아마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이 성막의 아히멜렉을 만날 때는 성 밖에 두고 갔던 것으로 보여지죠. 그죠? 그리고 다윗은 지금 소식 없이 간 것에 대해서 사울의 특별 명령 때문이다. 비밀 명령을 수행 중이다. 라고 둘러댑니다. 근데 다윗에게 지금 급한 것은 뭐 비밀 명령이냐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아까 우리 정의가 저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뭐가 필요한 거죠? 지금 먹을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히멜렉에게 요청합니다. 먹을 것이 있느냐? 떡 다섯 덩어리나 아무 먹을 것이 있느냐? 떡과 포도주가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아히멜렉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있긴 있다. 거룩한 떡이 있다. 그런데 이 떡을 먹으려면 조건이 있다. 너와 함께 한 소년들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요, 전쟁에 출전을 하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제사를 지내거나 특별한 일을 위해서 아내와의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그죠? 그런 이제 거룩함을 지킨 어느 기간 동안에요, 그런 정결 의식을 행한 그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한 내용이 똑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떡이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먹으려면 너희도 거룩하냐? 이걸 물어본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거룩한 떡을 받아서 자기와 자기의 일행의 굶주린 배를 채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본다면 지금 첫 번째 환란의 배고픔의 환란이었고요. 먹을 것이 없는 그 도망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환란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그냥 떡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냥 떡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무슨 떡이요? 거룩한 떡. 네. 특별한 떡입니다. 거룩한 떡. 그냥 떡이랑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냥 떡이 아니라 그냥 떡은 없고 4절에 보시면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다. 이 보통 떡, 뭐 곱빼기 떡 이게 아니라 이 그냥 사람들이 먹는 일반 떡은 없고 거룩한 떡만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떡이 뭔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성막에 가면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늘 놓여져 있죠. 그죠? 그리고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전방에는 성소라고 불리우는데 성소에 딱 들어가면요, 여러분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시면 왼쪽에 촛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어둡게 완전히 몇 겹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빛이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불빛으로만 비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왼쪽에 들어가시면 왼쪽에 촛대가 있습니다. 마른 촛대인데 이건 나중에 신약시대에 로마 시대 이후에 초를 사용했기 때문에 촛대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의 성막에는 촛대를 쓰지 않습니다. 기름 위에 불을 붙여놓은 거니까 등대겠죠. 이게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기름등대? 예, 하여튼 뭐 그게 왼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정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 향을 올리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걸로 연기가 그 안에 가득하게 하죠. 오른쪽에는 들어가셔서 오른쪽에는 상이 하나 놓여져 있고 상 위에 아까 아이들과 여러분들 함께 보셨던 대로 떡이 여섯 덩어리씩 두 줄이 놓아져 있습니다. 제가 떡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것도 떡은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이스트를 넣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딱딱한 빵이겠죠. 그거를 여섯 개씩 두 줄, 열두 지파를 의미해서 열두 개의 떡을 거기에 항상 놓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말하는 특별한 떡입니다.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그것이? 지난 주간에 그 저와 함께 일하시는 H 목사님이 여러분 다 아실래나? 예. H 목사님이 점심때 특별한 음식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물에 타서 이렇게 물을 붓고 가루 버거지를 쫙 흔들어가지고 먹는 건데 생식이라고 하죠. 생식. 이게 웬만해서는 비싸서 못 먹는 음식입니다. 이게 먹고 싶어도 꽤 비싸기 때문에 잘 못 사 먹는 그런 음식인데 그거를 무려 두 봉투나 가져오셔서 자기 한 봉투, 저 한 봉투 그걸 먹었더니요. 진짜 든든해요. 속에. 그리고 이게 왠지 느낌이 막 건강해지는 막 그런 느낌만 나는 거죠. 이 성경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건강하기에 이르기에 유익할 만한 그런 생식을 가져오셨어요. 근데 그걸 마시는데 이 H 목사님께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이거 빨리 마셔야 됩니다. 빨리 먹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유통기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한 1, 2주 안에 빨리 먹어 없애야 되는 그런 생식이라고 그래서 싸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까는 분명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건강하기에 유익해 보였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뭔가 조금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 않는 유효기간이 다 됐다. 근데 요즘 여러분 유통기간과 소비기간이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인터넷에 보시면 이 방송도 했더라고요. 유통기간은 조금 지나도 괜찮답니다. 상하지만 않았으면. 소비기간이라는 게 따로 있답니다. 어쨌든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진설병은요. 하나님 앞에 들여놓은 다음에 이 안식일에서 안식일까지 일주일 동안 못 건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못 건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 다음번 안식일 때 더운 떡, 오늘 본문에 아히멜렉이 더운 떡이라고 표현한 새로 만든 진설병을 가져와서 옛날 것을 빼내고 그 새로 만든 것을 올려놓고 옛날 것은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나눠 먹는 것이죠.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먹으니까 굉장히 특별한 떡, 우리는 뭐 목사님들이 먹었다니까 굉장히 맛있는 뭐 특별한 거라고 우리 생각을 합니다. 그죠? 제사장들이 먹으니까 이 거룩한 떡이 굉장히 맛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주일 된 떡입니다. 이스트를 안 넣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짜 아마 씹기가 틀리 가지고는 못 먹을 떡이 이 거룩한 떡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 떡을 지금 다윗이 먹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지금 환난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데 물론 지금 환난 가운데 도망가는 중에 먹으니까 뭐래도 집어먹을 만큼 배가 고팠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왕 주실 거면 좀 바들바들한 떡 주시든지, 그죠? 이왕 주실 거면 고기 주시든지, 이왕 주실 거면 좀 좋은 거 주시지 지금 하필 일주일 돼가지고 유통기한 지나서 빨리 먹어 없애야 되는 딱딱하고 누룩도 안 들어가 있는 이 진설병으로 하나님이 왜 다윗을 공급하고 있을까요? 왜요? 우리는 아히멜렉이 떡을 주기 전에 했던 그 질문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너희의 소년들이 거룩하냐? 그렇죠? 다윗은 지금 정신없는 환란 속에서 도망가기도 정신없고 뭐 땅바닥에 떨어진 것도 주워 먹을 만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환란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 자신의 거룩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윗이 함께한 자들의 거룩함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환란 가운데 하나님 뭐하고 계시느냐고요?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환난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꼭 없어져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점 거룩하게 준비시켜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다윗이라는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냥 힘세는 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왕은 어떤 왕이요? 거룩한 왕이에요.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환난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정말 원치 않는 환난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지 않죠. 환난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시편 119편 71절에 보시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누구도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 환난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환난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죠? 환난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이 환난이 이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아마 자기가 먹는 것이 다 괜찮은 줄 알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좋은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거룩한 떡을 받아들고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일행의 자신을 돌아보며 거룩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행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의 시간에 거룩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자, 다윗은 그렇게 거룩한 떡을 받고 주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요,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 도액이라는 사람인데 7절입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 뒷부분에도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지금 다윗과 아히멜렉의 대화와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요, 이 도액은 이 사울의 이 짐승들을 양들일 것입니다. 주로 양을 돌보고 있는 목자들 중에서 캡틴입니다. 그렇죠? 목자장입니다. 완전히 이 사울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노베도 사울의 영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사장 마을까지도 사울의 사람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결국 다윗이 이곳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제 떡 몇 덩이를 받아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노브는 머물 곳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도망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진 가방이라도 들고 왔으면 모래도 그 안에 들어있었을 텐데 그냥 정신없이 도망왔기 때문에 먹을 것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뭐가 없었는가 하면 다윗에게 무기가 없었습니다. 무기. 다윗은 무장입니다. 다윗은 장군입니다. 다윗에게 무기가 없다는 것은 결국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이 오히려 오늘 이 아히멜렉에게 혹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를 한번 물어봅니다. 가지고 있는 8절에 보시면요.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무리 왕의 일이 급해도 창을 뭐 칼을 못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장군이.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아히멜렉에게 칼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양 잡는 칼. 시칼이 있었을 겁니다. 시칼. 그죠? 뭐 좀 시칼하고 좀 달랐겠지만 또 머릿속에 여러분도 시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칼하고는 좀 달랐겠지만 양을 잡아야 되니까 양 잡는 칼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하는 칼은 제사장의 원래 업무에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제사장들이 사는 도시, 성막이 있는 도시는 평화의 도시입니다. 살인자들이 도망갈 수 있는 도피성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다면 거기에는 무기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사용하고 있던 무기는 아니고요. 이 무기는 재미있게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그 골리앗으로부터 뺏었던 칼입니다. 전리품이죠. 그 승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전리품을 이 성막에 이 에봇이라는 제사장 옷 뒤편에다가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승리를 기억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죠? 이 에봇 뒤에 칼을 쫙 보관해 놓은 거죠.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가지겠냐고 물어보는 장면이 9절입니다. 한번 제가 봅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이거 보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잘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칼은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인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최초로 사용했던 칼입니다. 맞죠?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전쟁을 벌일 때 그때까지 다윗은 전투를 하는 군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양치는 소년이었기 때문에 사용했던 건 다 이 물맷돌이었습니다. 돌멩이. 그렇죠? 돌멩이가 주 무기였습니다. 근데 이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골리앗이 쓰러졌죠. 성경의 그 장면을 보시면 다시 예전 말씀으로 기억해 보시면 이제 골리앗이 쓰러지자 다윗이 달려가서 그를 밟고 그의 목을 벨 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다윗이 칼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골리앗의 칼로 그의 칼로 그의 목을 베니라 이렇게 났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다윗이 자기가 손에 줬던 칼이 사용해봤던 칼이 골리앗의 칼입니다. 그렇죠? 아마 골리앗이 가져 나왔던 칼이니까 굉장히 컸을 것이고요. 굉장히 좋은 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블레셋들에게는 대장 기술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골리앗의 칼은 굉장히 좋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도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최초로 다윗이 휘둘렀던 칼입니다. 최초로 적군의 목을 뱉던 칼. 그 칼이 우연치 않게 지금 있는 겁니다. 그거를 손에 쥐고 이제 도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막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고 환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뭐 시켜주십니까? 무장시켜주십니다. 무장시켜주십니다. 환난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바로 영적 전쟁에 싸울 무장을 시켜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무장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준비되어집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환난이 없이는 우리가 정말 잘 싸우는지 못 싸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뭘 가지고 싸워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무기들이 하나씩 둘씩 준비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어려움을 통해서 그 전 인생을 살아갈 무기들이 준비되어집니다. 거기서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요. 고난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요. 고난을 통해서 기술이 생기고요. 그죠? 안 해봤던 일도 해보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십시오. 평소에 안 해봤던, 내가 이런 일까지 해봐야 되나? 하는 기술이 여러분 생깁니다. 그죠? 그런 기술도 생기고요. 지혜도 생기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인간 관계도 생기죠. 환난 가운데 만난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돈이나 물질이나 다른 것을 보고 온 친구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 왔던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그렇죠? 세상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무기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집니다. 환난이 오면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무기가 준비되는 거죠. 그럼 환난을 지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안 됩니다. 기도가 쉬운 줄 아십니까? 안 됩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언제 준비됩니까? 환난 속에서 준비됩니다. 어려워 보십시오.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환난 속에서 우리는 예배로 준비하고 환난 속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준비되는 겁니다. 환난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단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달고 힘있고 능력 있는 걸 경험하게 됐죠. 무장하는 겁니다. 무장. 환난은 쓸모없는 일이 아닙니다. 환란은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환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손에 영적인 무기들을 쥐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는 환란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란은 아무 쓸모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장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다윗이 도망갑니다. 자, 급하게 허기를 면할 떡을 얻었고요. 이제 손에 칼까지 쥐었습니다. 그죠? 아마 아무것도 없다가 먹을 거랑 칼까지 쥐었을 때 아마 세상을 얻은 듯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면밀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바뀌었나요? 하나도 바뀐 게 없죠. 그죠? 지금 뭐 좀 좋아진 형편이 되어졌나요? 아닙니다. 사실 아무리 떡을 가지고 아무리 칼을 가졌지만 다윗은 지금 아직 환난에서 벗어난 상태가 아닙니다. 다윗은 또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죠. 결국 다윗은 도망을 가는데 지금 이 노베까지 제사장 마을까지 이 사울의 사람이 있는 것을 봤으니까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는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사울의 영향력입니다. 사울이 왕이었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이제 다윗이 오면 신고가 들어갈 것이고 사울의 군사가 출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면 뭐요? 망명을 하자. 그렇죠? 이스라엘과 가장 사이가 안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블레셋이죠. 그렇죠? 블레셋에 들어가서 망명을 하면 그래도 이쪽에서 잘 나가던 장군인데 그렇죠? 우리도 북에서 꽤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특별히 이 우리 남으로 내려오면 굉장히 특별한 대우를 해주죠. 그렇죠? 좀 이상한가요? 그게? 왜? 예. 아, 남한으로 내려오면 좀 특별한 대우를 해주죠.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여기, 그래도 잘 나가던 이 다윗이, 만약에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다면, 아, 받아줄 것이라는 생각을 다윗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여러 도시 가운데, 도시 국가였으니까요. 그 중에, 가드라는 나라를 선택합니다. 이 가드의 왕은 아기스라는 왕입니다. 이름은 여자 같지만 여자 같지 않은 왕입니다. 그죠? 이 아기스라는 왕에게 자기를 의탁하려고 찾아갔습니다. 자, 다윗이 찾아왔다 하니까 왕보다 왕 옆에 있던 신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호들갑을 떨고 설레발을 떱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니까요.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자가 아니니까.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왕이 그냥 좀 높은 사람 왔다고 허벨레하니 받아주면 안 됩니다. 다윗이 뭔 속셈으로 왔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왕인 사울보다도 더 인기 있던 사람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옆에 신하들이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사극 보면 대부분 그런 장면 상상해 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아기스 왕이 그 말을 들으니까 일리가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다윗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눈치도 은사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왜요? 우린 참 눈치가 없어서 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눈치가 없어가지고 그냥 뒤통수 맞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눈치가 참 빨랐어요. 상황을 보니까 아 이거 내가 환영받는 게 아니구나. 잘못하다가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12절 13절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며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눈치 빠른 다윗이 가만 보니까 아이 상황이 안 되겠습니다.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헛소리를 하면서 미친 척하고 쇼를 하는 겁니다. 침을 막 이렇게 질질 흘리면서 하고 막 벽을 이 문짝을 지 긁으면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아기스가 그 모습을 보면서 기겁을 합니다. 야, 미친 사람이 모자라서 미치광이를 더 데려왔냐. 내 집에서 쫓아내라. 다윗은요, 이제 아기스의 집에서 왕궁에서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물론 목숨은 건졌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화가 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 다윗은요 돌멩이 다섯 개 들고 나갔던 사람입니다. 용기요? 다윗만큼 용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그 용기라고는 아주 눈꽃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진짜 비참하고 아주 치사하고 정말 바보 같은 모습으로 겨우 비굴하게 목숨을 건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채 하고 막 벽을 막 긁으면서 와,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막 혼자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봅니다. 혹시 벽을 막 문짝을 긁다가 문짝을 확 띄어가지고 호위병들에게 쫙 던지면서 자기가 두 번 구르기로 쫙 불러서 칼을 빼가지고 그 골리앗의 칼로 그 아기스의 목에다 딱 갖다 대고 가까이 오면 죽인다 하고 왕궁을 쫙 멋있게 빠져나가는, 우리가 기대하는 장면은 그런 장면 아닙니다. 영화나 드라마 보면 말도 안 되지만, 그죠? 그 옆에 칼 들고 있는 군사가 가만히 있죠. 드라마 보면 찔러도 될 텐데 그런 장면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 현실은 그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고 문짝은 긁기만 하면서 바보 같은 소리하고 진짜 바보가 돼서 그 자리를 겨우 모면하게 되는 장면이죠. 치욕스러운 장면입니다. 도대체 이 장면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 이게 뭐가 유익할까? 여러분, 이 사무엘 상하가 쓰여지면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넘어가면서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그죠? 다윗의 이러한 이 정말 부끄러운 장면만큼은 빼도 되는 장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삭제해도 됩니다. 대충 피했더라 뭐 이렇게 놔도 됩니다. 그죠? 위기를 모면했더라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침이 흘러서 수염으로 흘러내리게 하고, 그죠? 이 문짝을 긁으며 미친 채 하여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다라고 해요. 이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 다윗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때 뭐가 제일 방해가 될까? 다윗은 어렸을 때 밖에서 양을 치는데 자기가 돌아와야 된다고 온 집안 식구와 그 유명한 사무엘이 식사를 멈추고 그를 기다려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 잘난 형들, 정말 동네에서 최고로 잘생기고 키 크고 싸움 잘하는 그 형들이 쭉 서 있는 그 앞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뭐가 생겼을까요? 저는 교만이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다윗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덜덜 떨 때 돌멩이 다섯 개 들고 나가가지고 그것도 첫 번째 돌멩이 한 방으로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입니다. 그게 우연히 맞았던 제대로 맞힌 거든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칼 들고 뭐 창 들고 뭐 앞에 군사들 잔뜩 데리고 나왔던 그 골리앗이 돌멩이 하나로 딱 쓰러졌을 때 다윗에게 가장 위험한 건 무엇입니까?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그렇죠? 다윗이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동네 아줌마들이 다 나와가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 사극 재밌죠? 보시면 중국에서는 만세 만세지만 우리나라는 천세 천세입니다. 아무나 그거 만세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로.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겼을 수 있을까요? 교만. 다윗이 진짜로 싸워야 될, 왕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다윗에게 방해가 되는 적이 있다면 블레셋도 아니고 사울도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왕의 모습은 다윗이 어떤 왕이 되기를 원했는가 하면 겸손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줄 알았고 형들보다 잘 나갔고, 그죠? 전쟁터에서 제일 잘 나갔고 싸움만 나가면 이겼고,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기스의 부하들이,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땅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땅의 왕. 다윗이 왕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누가 봐도 사울은 이제 지나갈 해 지는 해고 다윗이 왕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잘 나가던 다윗이 지금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하며 침을 흘리며 벽을 긁고 겨우 발에 치여서 밖에 쫓겨나와서 나올 때 그 마음속에 뭐가 시작됩니까? 겸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겸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주시는데요, 그 환난을 왜 주시는가 하면 우리 성품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환난이 없이는 그 성품이 준비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줄 알고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자기가 하는 건 다 맞는 줄 알고 사람들은 다 자기 좋아하는 줄로 착각하며 살 때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 없었던 게 다윗인 것이죠. 그런데 적군의 앞에서 적군의 왕 앞에서 정말 치졸하게 정말 창피하게 정말 부끄럽게 바보가 돼가지고 쫓겨나는 그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제 교만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아니었구나. 아, 내 인기가 다가 아니었구나. 내 힘이 다가 아니었구나. 내 칼솜씨가 다가 아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랑은 무엇입니까? 건강이요? 여러분 건강? 하루아침입니다. 죄송합니다. 건강 하루아침입니다. 그렇죠? 나이도 요즘 순서 없습니다. 나이도 순서 없습니다. 물질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물질이 우리의 힘이 되지 못합니다. 무너지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실력이요? 능력이요? 내 능력이면 어디 가선 다 잘 되겠지? 여러분 환난을 한번 만나시면 그게 다 무너지는 거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능력도, 내 물질도, 내 건강도, 내 힘도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을 붙잡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의 소유자로 아름답게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1장에 열심히 한번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윗아 오른쪽으로 가라 그런 얘기 없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늘에서 뭘 내려주시거나 갑자기 다윗을 뭐 보호해 주시거나 이런 이야기 21장에 없습니다. 다윗이 환난을 당하고 다시 도망가고 다시 어려움 속에 들어가고 다시 죽을 뻔하고 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환난 가운데 뭐하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다윗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왕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거룩한 왕이 되길 원하셔서 그가 거룩한 떡으로 준비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영적으로 싸워 이기길 원하셔서 그의 손에 골리앗의 칼을 쥐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이 겸손한 왕으로 세워지길 원하셔서 그의 교만을 다 무너뜨리시고 적군 앞에서 바보처럼 바보가 되어서 살아남게 하심으로 겸손한 왕으로 준비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여러분과 제 삶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준비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환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엉뚱한 질문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준비되어져가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